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북도 북부지역에서 큰물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위문전문을 보내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수상,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신 답전들에서 우리나라의 북부지역에서 큰물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위문을 표시하여 준 데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하시면서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들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주곤하셨습니다.